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1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네, 이번 주도 많이 바빴죠, 두 분? 예, 뭐 이번 주도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한가해졌습니다. 어? 웬일이십니까? 아, 우선 1차로 그 접수 언론중재 접수했던 게 일단 났고요. 이제 2차 접수 들어가기 직전이라서 약간 공백이 있습니다. 뭐 2차도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2차는 보니까 앞으로 한 6일 내에 3,500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3,500건. 우와, 그 가능합니까 그게? 접수가 가능하게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월요일부터 이제 접수 들어가면 그 다음 주 중에는 3,500건을 접수를 하면 아마 언론중재위원들도 이것 때문에 업무가 마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아마 알바생을 쓸지도 모르겠네. 반드시 써야 될 거. 아, 태종 씨도 지금 팀이 있다면서요? 예. 지금 현재 전체 이제 봐주는 분들은 좀 늘어서 110여 명 정도 되고요. 상주 인원들도 좀 더 늘었고 그렇습니다. 예, 잘 되길 바라겠고요. 개웅 씨, 지난번에 뭐 검찰 발표를 했었어요. 세월호 관련해서. 예, 뭐 약간 최종 발표처럼 예. 검찰이 이제 우리는 조사를 다 했다. 이제 이 결과를 깔끔하게 받아들여라. 라는 형식의 이제 발표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좀 내용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세월호가 선박이랑 충돌했다는 것 자체는 이건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발표와 이제 원인이 어디 있냐라는 발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원인은 그대로 뭐 과적, 급변침, 예, 예. 조작 미숙 뭐 이런 거죠.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어떤 뭐 의원이 발표하신 것도 있는데 엘리베이터 사고 조사하는데도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걸 다 거쳐서 들어가는데 세월호 관련된 수사가 검찰이 그럼 발표하면 그걸 끝이냐.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번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걸 원하는 거예요. 검찰이 이럴까는 추정치가 아니라 지금 검찰이 발표하신 내용들도 유병헌 전 회장의 뭐 로비라든지 그 다음에 청해진 해운의 유병헌 회장이 회장으로서 역할을 했다. 이것도 발표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교묘해요. 그냥 유병헌 전 회장이 선박 전문가이니까 이것을 알았을 걸로 추정한다. 아, 그런 식으로 발표한 예. 건가요? 아. 내용이 명확하게 저희가 딱 봐도 검찰이 발표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게 기사화조차 잘 안 됐어요. 검찰이 발표하신 내용인데 전문이 일단 안 실렸잖아요. 전문이 잘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했다는 밝혔다가 아니라 이럴 걸로 추정한다. 이럴 것이다.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발표하신 내용치고는 저희도 납득 못할 정도의 내용이니까 법정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죠, 뭐. 예, 예. 좀 더 명확하게 나올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정관계 로비 하니까 좀 생각나는데 골프채, 뭐 그렇죠? 55 골프채는 어떻게 됐나요? 그거 아주 누가 단골로 애용하시는 거잖아요. 50억 골프채. 이거 꼭 밝혀야 된다. 자기 지금도 뭐 밝히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활 거신문이 한 분 계시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결과는? 검찰 결과는 완전히 사실무근. 검찰이 이거는 검찰도 목숨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도 잘못 밝혔다간 잡아내야 될 텐데. 검찰도 이거 제대로 못하면 야 어느 쪽이든 다 욕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조그만 꼬투리가 잡혀도 정치권 인사는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검찰이 아마 사실무근이라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전혀 사실무근으로 발표했나요? 예, 여기 보니까 또 세무의 정관계 로비설 등과 관련해 제기된 로비 장부 존재설 등도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이 확보한 로비 장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나오네. 뭐 세무 법정 관리 할 때도 로비 그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네, 뭐 그거에 대해서 검찰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세무 그룹 회생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채권단의 승인과 법원의 허가를 거쳐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 이제 뭐 검찰이 수사 결과를 아무 혜택이나 이런 게 없었다라고 이제 밝혔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추측성 보도는 좀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또 정정 보도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이미 신청할 게 많은 거 아닙니까? 예, 엄청 많아서 지금도 많은데 더 덧붙이면 서로 곤란해지니까 이제 추측성 보도는 좀 그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정 씨도 힘든 거죠, 지금? 아, 힘들긴 하죠. 네. 뭐 그렇지만 열심히 합니다. 일단 뭐 들으시는 분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앞부분 내용은 검찰 말 못 믿고 뒷부분은 사실 무근을 밝혀준 건 믿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항상 명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유리한 걸 얘기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것들 모두가 납득되는 상태를 밝혀준다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쿵저렇쿵 얘기할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검찰 발표에 따르면 4월, 5월, 6월에 구원파 그리고 유씨 네. 일가 그다음에 구원파 관련 계열사들의 이 추측성 보도들이 거의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검찰 발표하면 거의 다 당시에 막 의혹 덩어리들이 지금 밝혀진 건 없죠 하나도. 네. 그 최측근만 해도 그래요. 계속 안 잡히면 무조건 최측근이었다가 잡히면 또 다른 사람 최측근 되고 있죠. 그래서 김엄마가 여럿 나왔죠. 도피 네. 총책이 네. 아주 총책이 그렇게 여럿인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또 김혜경 씨가 입국을 했어요. 네. 네. 이 관련해서 두 분 전화 엄청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답변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 기자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오랜만에 전화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하죠. 김혜경 씨 때문에 전화하셨습니까? 아. 그럼 이제 다음 이제 대화는 너무 패턴이 비슷해서 이제 제가 꼭 한마디를 하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 태종 씨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거랑 그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김혜경 씨가 우리 교회 활동이나 종교 활동은 거의 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아. 그래서 뭐 회장님 사업 파트너로 뭐 활동하는 거는 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 교회 안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거나 이런 거는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진짜 아는 게 없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본인 건지 우리 교단 건지 이것도 나는 잘 모르고 아. 검찰이 밝혀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저도 있죠. 저도 같은 취지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종편에서 엄청 이렇게 물고 늘어졌던 게 김혜경 씨 아이가 그 회장님 아이가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많았어요. 네,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 묻진 않아요? 요즘은 안 묻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놓고 물을 수 있는 배짱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자기들이 증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게 딱 보니까요 김혜경 씨가 안 잡혔을 때는 막 보도를 하는데 딱 이제 체포되고 나니까 확인이 가능해질 수 있잖아요. 엄청 그렇구나. 조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제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이것도 뭐 명예훼손권으로 걸 게 아주 산더미 같이 있죠. 네. 이 질문은 구원파 내에서도 많은 것 같던데 예, 네, 뭐 많이 그런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의혹이나 워낙 그 소설을 잘 써놔서 소설이 재밌어요. 이쪽 부분은 원래 막장이 재밌는 네. 거잖아요. 막장이 그래서 아마 막장까지 간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분명히 또 검찰 발표해 보니까 뭐 사실 무근이었다 뭐 이런 게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원래 4천억 의혹설 나왔다가 검찰 실제로 기소한 거 26억이잖아요. 네. 도대체 그 갭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어마어마한 갭은. 이야. 뭐 김혜경 씨가 입을 열면 구원파는 다 망한다. 막 이런 얘기 엄청 얘기. 항상 김혜경 씨가 나올 때마다 그 멘트가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우리 구원파가 정말 망하나 한번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 입은 열었잖아요. 검찰 가서 다 밝히겠습니다라고. 네. 그렇죠. 입을 여셨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떠들어 대시는 대로 구원파 망하는지 저희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흥분하기 전에 이쯤에서 급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태종 씨가 녹차 한 병씩을 돌렸어요. IET를. 네, 정확하게는 IET&N 그린티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마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이게 구원파가 만든 제품 중에 예. 유일하게 아해라는 이름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아... 다른 거는 들어간 게 없어요 제품 중에. 그렇구나. 네, 그만큼 이게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이나 자신 있게 이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녹차 액상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하루 양 섭취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녹차 그냥 몸에 좋다고만 얘기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데이터를 보면 어느 이상 양, 일정량 이상을 섭취를 했을 때 그런 항암 효과라든지 항산화 효과라든지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는데 그 양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녹차로는 큰 잔으로 하루 10잔 이상을 마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먹기는 실생활에 좀 많이 불가능하잖아요. YIT는 그 이상의 하루치 성분 필요한 양 이상을 여기다 이제 액상으로 만든 거죠. 아, 완전 액기 쓰네. 네, 맞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저희 스칼렌이 이슈가 된 다음에 막걸리에 스칼렌 들어 있다라고 막 보도가 나갔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먹는 그 조그만한 스칼렌은 하나의 분량이 2,000병인가? 아. 2,000병을 마셔야 그거 하나래요. 이거랑 뭐 크게 그걸 섭취 스칼렌 섭취해서 막걸리 2,000병을 마시느니 그 하나 먹는 게 나은 것처럼 그 10잔씩 마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겠지만 조금씩 압축해서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애들한테도 요즘 제가 먹여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유에 타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고소해지고.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주니까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굳이 우유 그냥 이거 마셔도 맛있는데. 약간 쓴맛이 있어서 뭐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애들은 우유에 타주니까 아주 잘 먹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지난번에 그 제주도에 나 사장님이 소개했던 그 제주도 녹차밭에서 나온 녹차입니까? 네, 맞습니다. 완전 유기농으로 기른. 네. 그때 또 아유 벌써 근데 나 사장님 나오신 지가 한참 전이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녹차를 이제 녹차 환녹차가 있어서 예. 그걸 먹으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먹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액상이라서 먹기가 굉장히 편해요. 조금 마시면 되는데 흡수가 굉장히 또 빨라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뭐 운전하고 한 시간 후부터 효과가 나오면 운전 끝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미리 딱 드시고 하면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요. 오늘 태종 씨가 이렇게 너무 그렇죠. 드러나게 홍보를 하시네. 이거 뭐 받으신 겁니까? 저도 지금 걸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티나잖아요. 너무 티난다. 아 이거는 뭐 두 가지가 티라서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먹어보고 예.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구원파 아닌 분들한테도 제가 만남 이거 드리거든요. 드신 분들은 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도 하나 좀 주게 하나만 더 줄 수 없냐 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하는데 드셔보신 분들은 굉장히 다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녹차 장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우리 미국에 계신 자매님이 또 우리 구원파의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수고하신다고 기증을 하셨어요. 아 저희들한테 준 겁니까? 아. 네. 근데 왜 꼴랑 한 병 줘요? 120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꼴랑 한 병 주냐고. 우리 게스트도 드리고 앞으로 두구두구 먹어야지 한 번에 두구두구. 다 드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잠깐 흥분할 뻔했습니다. 또 드시고 싶으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구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아 일단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네. 아 예, 그렇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이런 걸 계속 달라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다른 분들 이런 얘기를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제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돈으로 해도 꽤 많은 양이에요. 근데 이게 들어왔으면 11조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녹차 120병에 대한 11조. 네. 12병 내면 되잖아요. 그걸 근데 어디다 내죠? 아 그러네. 헌금통에다. 헌금통에다 12병 넣을 수 없잖아. 들어가나요 근데 이게? 아 들어가지도 않죠. 아 이게 문제네. 경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사실 복잡하게 생각은 안 했는데 일단 그 이런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태윤 씨가 이런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니, 받았으면 먹으면 되지. 그러지.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있었고 왜냐하면 선물로 받은 거를 또 11조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잊어버리기 너무 쉽고 잘 안 되는 것 해요. 같아요. 예. 내가 받은 건 받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소득의 11조를 이미 냈으니까 그 선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계산을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나의 소득에 대한 소득이 아니지 나의 거 이렇게 일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선물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딱딱 이렇게 잘라서 10분의 1씩 하는 게 저도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네. 근데 이태준 씨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순간 뭐지?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동시에 공존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말라기에 보면 이제 온전한 십일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이제 붙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이제 하나님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제 이 십일조와 헌물 얘긴데 이제 온전한 십일조의 개념이 뭔지도 이제 앞으로 보면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차피 이렇게 들어온 거면 내긴 내야 되는데. 어디다 어떻게 내는 게 좋은지는 한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의논을 좀 해봤죠. 어렵다. 여기서 마칩시다. 태종 씨. 아, 예. 뭐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또 의견을 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주시면 왜냐하면 이거는 생활하면서 분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물건, 현물에 대한 11조 어렵다. 근데 원래는 11조가 현물이었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중에 10분의 1을 딱 이제 드리고 이렇게 야,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계산했지? 어쨌든 전체 소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현 물건으로 드렸었던 거니까 예전에는 이제 돈이 없었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의 10분의 1을 드리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물로 먼저 드렸던 게 이제 시초죠. 이렇게 따지니까 이제 록펠러가 11조 계산하려고 회계사 한 명을 따로 뒀다는 얘기가 아 맞네 의견을 좀 주시면 한번 지혜를 모아서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차 IET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금수원 소똥 투어 이야기를 하다가 네. 확인해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태종 씨랑 둘이 소똥 투어를 갔습니다 어땠어요? 냄새는 안 납디다 진짜. 아 진짜로 안 나. 왜 신기하대. 조금도? 조금도 안 났어요. 좀 근처에 있으면. 그래서 제가 왜 신기하다 해서 똥을 이렇게 손으로 뒤적뒤적을 했더니 안에 아직 덜 많은 것들은 안 나는데 코를 갖다 박으면 냄새는 나더라고. 아 코를 박으셨어요? 코를 박아야 돼. 냄새를 맡으려면. 박진 않고 가까이 대면. 와우 신기하대. 진짜로 이 소똥을 이렇게 산처럼 쌓았는데 야 이게 말라가지고 부석부석해요. 근데 얘네들이 냄새가 안 나. 대신 이제 안에 깊숙이 손을 찌른다든지 이렇게 파헤쳐서 꺼내면 이제 냄새가 나긴 나요. 그런 일을 할 필요는.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요. 요번에 우리 금수원 바로 옆에 한 500m 이상 떨어진 밭에 이제 외부 우리 구원파가 아닌 분이 농사를 짓는데 거기다가 똥을 갖다 이제 동물 똥을 갖다 뿌렸는데 그 똥 냄새가 이 마을 전체에 진동을 해요. 그게 1km 밖에서도 냄새가 나거든요. 이제 이게 냄새가 안 난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하고 이게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이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근데 이게 바로 옆에서도 냄새가 안 난다라는 거는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이 소똥으로 이렇게 비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유기농 사료 비료. 이걸로 농작물을 지으면 엄청 잘 자라겠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다른 데선 이 똥 유기농 이게 비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에 비료포트에서 넣으면 이게 돈 주고 파는 사료예요. 아까 산처럼 비료. 쌓인 소똥이 바로 돈이네. 그렇죠. 제가 한 주먹 가져왔습니다. 밝히시면 곤란할 텐데 다시 놓고 왔어요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금수원 뒤쪽 편에서 아주 유기농 달리아를 키우시는 아저씨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금손 뒤편 오흥리에서 닭을 키우시는 아저씨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80년도에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모임에서 쭉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기 안성에 와서 그 금수원의 마당에 다닌 닭이 열 마리가 있었어요. 12마리인가. 근데 요거 이제 복잡하니까 차 땅 파고 댕기니까 뭐 그저 옥리 갖다 키워라 해서 그놈을 갖다 키워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키워오면서 지금 몇 닭이 12마리가 작년에 5천 마리 까가지고 키운 게 한 2천 마리 정도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금년에 알을 또 이제 한 6,500개를 넣어가지고 한 6,300마리가 나왔는데, 그래서 짬밥을 갈고. 짬밥은 왜 갈아야 됩니까? 아, 유기농을 해야 되니까. 그럼 짬밥으로 뭘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금손에서 먹는 음식은 전부 유기농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어디 그냥 퇴비장에다 버려서 퇴비를 해도 되는데, 요거를 전략을 하면은 이 사료값이 많이 전략이. 아, 이제 그 남는 음식으로 그 닭들 사료를 만드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갖다가 우리 방앗간에서 나오는 등계하고 요런 걸 이제 섞어 가지고 그걸 이제 짬밥을 갈아 가지고 딱 말려놓으면 직접 사료를 만드시는 거네요. 유기농 펠렙 사료가 나와요. 기계에다 갈아 가지고 이걸 딱 빼면은 빼갖고 말려놓으면 펠렙 사료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먹이면은 사료값이 거의 안 들죠. 한 2, 3천 마리 정도는 키울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나온 거 가지고. 지금 한 2, 3천 마리의 닭을 키우시는데 닭이 이 지금 이 자라는 환경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넓은 마당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닭장입니까? 닭장이 지금 한 700평짜리가 지어져 있고요. 예, 닭장. 예, 거기 안에서 저녁에 잠만 자고. 잠만 자고. 예, 아침에 나오고. 아. 저녁에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닭장은 잠만 자러 들어가고. 예, 그렇죠. 넓은 마당이 또 있는 겁니까? 그렇죠. 몇 평 정도 됩니까? 뒤에가 완전히 다 야산입니다. 아, 야산에 그냥 풀어놓은 겁니까? 풀어놓고 있죠. 그럼 이제 낮에는 마리가 그냥 야산에서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밥은 어떻게 먹?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침에는 밖에다 먹이를 주고 밤에는 안에다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 저녁에 자라 얘들은 자기 집을 한 자기 번 방을 자기가 자는 데서 자지 찾아 들어가는 절대 딴 데로 안 가요. 아. 시간이 되면은 다 들어가요. 지인의 방으로 자기 방으로. 예. 그리고 알을 낳을 때는 알 낳는 통에 다 가서 낳고 자기가 알아서. 예. 그러니까 이 닭이 옛날에 누가 뭐 닭대가리라고 그러는데 닭대가리면 멍청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봄에는 참 영리해요. 아무리 쫓아가지고 딴 데로 옮기려 그래도 못 해요. 안 돼요. 자기가 한 번 잔데 한 번 잔데 계속 거기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옮기려면은 밤에 가서 잘 때 잡아가지고 옮겨서 그 안에서 한 이틀을 딱 가다 놓고 거기서 완전히 자고 새고 이거를 한 이틀 좀 해야 돼요. 아, 그러고 나면은 거기가 이제 지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잠만 자고 야산에서 마음껏 놀다가 그렇죠. 다시 또 알아서 들어가고 자고 해가 지면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는 들어가요. 뭐 그러니까 이제 불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명히 이거 있어요. 닭을 키우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맞춰요. 5시 되면 사료 주고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안 들어갈라라는 놈을 짝대기를 들고 다니면 어깨를 그렇죠, 몰아넣고 그렇죠. 가면은 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절대 쫓아넣지 말아라. 사료만 주고 너희 퇴근할 때 되면 퇴근해라. 그럼 알아서 자기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다 들어간 다음에 내가 가서 문만 딱 닫아주고 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아침에 가가지고 밖에 사료 주고 문 딱 열어놓으면 전부 나오고. 지네들이 알아서 문 열어놓으면 다 나와요. 그런 식으로 돼가 있어요. 이놈들이 암놈, 순놈은 몇 마리 정도 그러니까 됐습니까? 이게 이제 부화장에서 가져오면은 그거를 이방인들은 이제 그거를 선별을 해갖고 키우는데 우리는 그걸 선별을 안 하고 키워가지고 그 순놈이 많으면은 순놈을 잡아요. 정리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순놈이 많았기 때문에 암탉을 너무 귀찮게 해요. 아, 이 순놈들이. 네, 순놈이. 한 마리에 그냥 막 몇 마리가 막 자꾸 누르고 하니까 이 암탉이 정신을 못 차려요. 알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해 줘야 순놈 한 마리에 암놈 한 20마리. 그 정도로 이 배열을 해서 해 놓으면은 아주 그 좋죠. 아. 그래갖고 지금 이제 금년에 3월 달에 까온 닭이 지금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해가지고 알이 지금 한 이제 나와요. 한 30개. 그럼 하루에 한 2천 마리 이놈들이 하루에 알을 하나씩만 낳습니까? 하루에 한 알을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이 닭장에 딱 과다 놓고 머이 주고 알만 받아낸 거는 하루에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밖에다 키우고 이러기 예. 때문에 이틀에 하나도 낳고 3일에도 하나 낳고 네, 3일에도 하나 낳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2천 마리가 난다라면은 하루에 보통 한 500개 나온다고.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게 유정란입니까? 무정란입니까? 유정란이죠. 전부 다 유정란입니까? 그렇죠. 장닭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닭이 병아리가 까서 알을 낳기까지는 한 8개월 걸린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그러면 이 닭이 알을 낳기 시작해서 얼마 동안 알을 계속 낳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안 잡고 그냥 알만 계속 뺀다 그러면은 한 5-6년? 아, 닭이 5-6년을 네. 사는구나. 네. 지금 살기는 한 10몇 년 산다 그래요. 아, 닭이 가만 네. 놔두면.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닭이 이제 그 뭐야 폐계닭이 되는 거죠. 네네. 네. 알만 계속 낳다 보면은 나중에 늙어가지고 폐계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질겨서 고기가 참 안 맛이. 그럼 아침에 새벽에 우는 놈이 짱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목소리로 이 짱닭의 건강 상태도 체크할 수 있나요? 할 수도 있다고 봐야죠. 아, 네. 조금 소개해 준다면 뭐. 목소리 들으면 엄청 그 뭐야 우렁차게 울는 놈 있고 네. 네. 좀 그 이렇게 그냥 가늘게 네. 우는 닭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크게 울고 그런 놈들이 건강하죠. 아. 네. 그러고 딱 돌아다니게 보면 건강당당하죠. 아. 그럼 이놈이 울 때 시간이 정확합니까? 그 닭이 정확하지 않은 놈들은 초저녁에도 울어버려요. 네. 초저녁에도 울어보고 하는데 정확한 애들은 4시쯤 되면 아 정확한 애들은 네, 4시쯤 하면 그럼 이놈들이 집도 지키나요? 낯선 사람이 오면 울고 그러나요? 닭이 집을 지키는 건 어렵죠. 아, 그런데 뭐. 암닭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면은 이 경계를 하죠. 아. 네, 사람을 막 쫄라라고 그 아주 장닭 좋은 것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닭장에 있을 때 사료와 네. 이렇게 풀어놨을 때 여기다 주는 먹이는 똑같습니까? 똑같죠. 아까 네. 말했던 그 짬밥으로 만든 네. 그 사료를 네. 동일하게 네. 유기농 사료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제가 한번 방문해봤는데 이제 굴껍질도 갈아서 같이 간식 아. 같은 거 중간에 금년 봄에 굴껍덕을 한 12톤 정도 갖다 쌌어요. 애들이 굴껍질을 좋아합니까? 먹으면은 네. 알이 단단해요. 굴껍덕을 안 먹이면은 알이 잘 깨져. 근데 그거를 먹을 수가 있나요, 얘네들이? 돌 같은 거 갈아주니까 갈아서 주니까 이 사료하고 같이 사료랑 섞어서 네. 그냥 먹는구나. 섞어 있으니까 먹는 거죠. 그럼 이놈들이 달걀을 낳을 때 저희가 달걀 만지면 딱딱하잖아요. 안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딱딱한 상태로 아니죠,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면 말랑말랑한 아니죠. 상태로 나와요? 그렇죠. 말랑말랑한 상태로 나오면서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항문에서 빠지면서 딱딱해져요. 아, 순간. 예. 그러니까 이게 항문에서 나올 때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알이 알딱알딱 이렇게 좀 저거의 뭐랄까 골절이 생기는 거지. 신기하네. 그런 거는. 그러면 둥글퉁한 달걀이 네, 그렇지. 나온 거군요. 그것이 이제 기형화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럼 이놈이 잘못하다 힘을 잘못 줘버리면 깨지기도 하나요? 그럼 깨지진 않지. 아, 깨지진 않는구나. 미리 굳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안 깨지는 거야. 야 신기하다. 그냥 밑에다 이제 볏짚을 깔아주니까 왕개도 깔아주고. 그럼 막 나온 달걀 한번 만져보셨나요? 따뜻한가요? 따뜻하죠. 따뜻하지. 오. 근데 어떻게 닭은 그게 물알이라고 있어요. 터지지 않는 그 몰랑몰랑한 알을 낳아요. 그럼 그거는 시간이 가도 딱딱 안 해져요. 아, 그대로. 그런 게 있구나 달걀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소똥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기농 예. 소똥 냄새가 안 난다 그러는데 예. 얘네들은 유기농 닭인데 얘네들 예. 닭똥에도 냄새 안 나나요? 닭똥에도 냄새 별로 안 납니다. 아 진짜로요? 예. 지금 내가 닭똥을 포크레가 들어가서 못 칠 정도의 그 공간에서 그 한 20차를 꺼냈어요. 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바깥에다 갖다 지금 쟁여놓는데 냄새가 안 납니다. 와 신기하네 이것도. 네, 많이 안 나고. 태용 씨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닭똥도 냄새 안 나요? 닭 냄새가 나는 걸 전혀 못 느꼈어요. 닭똥도? 네. 그냥 혹시 이것도 가봐야 되겠다. 이런데 뭐뭐저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시중 닭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셔서 나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과연 내가 이걸 하면서 부화장에 가서 부화를 시켜오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네. 병아리가 딱 나오면은 그 주인이 주사 바늘에다 항생제하고 영양제를 그렇게 타가지고 예. 해서 모가지다 줘요. 나오자마자 병아리를. 네, 병아리가 나오면은 왜 그거를 주는 거죠? 성장도가 빠르 아, 건강하게. 성장 촉진제구나. 네. 아, 잘 그래. 죽어요. 그러니까 아 금방 나와버려 그 사람들은 계속 맨날 했기 때문에. 아. 근데 내가 가서 딱 보고는 우리는 이걸 안 하고 그냥 가져갈 테니까 값을 좀 빼라. 그게 지금 이번에도 오리를 해보니까 봄에 해가지고 여름에 키워갖고 가을 초가을에 잡으려는 게 얘들이 속 털이 나가지고 털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을에 까서 겨울에 키워갖고 봄에 잡으면은 털이 잘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경험하기 위해서 이번에 180개를 갖다 넣어놨어요. 그게 말일날 나올 거예요. 30일날. 그럼 그거를 이제 겨울에 키워서 봄에 잡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꼭 유기농 닭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유기농 닭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옛날부터 회장님이 하신 얘기가 시중에 닭은 그 안에 항생제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 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다 소모가 되는 게 아니고 예. 크다가 그걸 잡아버리면은 그 안에 그 약 효과가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이 먹었을 경우에 그게 사람 몸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사람한테 안 좋다 이런. 아. 나도 처음에는 그런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그 영향이 그 닭이 난 달걀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영향을 아. 주겠죠. 네. 그래서 아. 시중에서 나온 닭이 그만큼 사람들한테 해로운 거예요. 아. 아까 그 우리 유기농 똥은 냄새가 잘 안 난다고 예. 했잖아요.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 항생제를 먹은 거는 항생제 자체가 미생물을 이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뱃속에서도 이 좋은 귤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생명력이 끈질긴 유해균만 남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독가스나 이런 걸 내부는 냄새가 고약한 미생물이 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일치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발효되는 균들이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그게 나와서도 이 그 냄새 나는 이렇게 독성을 독성 물질을 발현하는 이게 부출하는 이 그렇죠. 미생물들은 안 크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한 균들만 크니까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내가 지금 그러니까 한 30년 근 30년을 회장님 밑에서 계속 지켜보고 오고 이렇게 해봐라라면 해보고 다 됩니다. 하면 그러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힘들고 더디니까. 예. 그러나 내가 봤을 때 그 말씀에 조금만 좀 따라줬으면은 벌써 우리는 한참 유기농에 대한 그 개념이 한참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밖에 머물지 못한 것이 좀 아쉽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분이 계속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따라주니까 추락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분이 나보러 50% 양보해서 해라 그러는데 내 생각을 한다면은 100% 다 양보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장님께서 이렇게 해봐라 그런 말씀을 내가 그걸 양보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면이 좀 아쉬워요. 지금 회장님께서 이렇게 여러 방법을 얘기했다고 했는데 예. 그거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키우라고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옛날에 그러니까 이 60년대 그럴 때 닭 키우던 방법이 닭이 햇대에 올라가 잔다 아,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닭장에 가면 닭이 다 땅바닥에서 잡니다. 한테 모여가지고.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보면은 햇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햇대라는 게 위쪽 공간 위에다가 예,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예. 햇대라는 건 뭐야 하면은 시골 집에 가면은 예. 어른들이 그 옷을 벗어서 걸을 수 있는 그 햇대라는 그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닭장 위에다가 만들어주면은 밤에 다 거기 올라가 잡니다. 아 신기하네요. 네. 그럼 이놈들이 올라가요. 고기를 어떻게 올라가나요? 계단이 있나요? 날아요. 날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 30m 날아버려요. 이놈들이? 네. 닭이 아니라 새네? 지대로 나른 놈들은 토종 닭은 한 50m 날아버려요. 우와. 근데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닭들은 여러 가지 닭이 몇 미터 위에가 있나요 그러면? 지상에서? 지금, 2, 지금 있는 거에 한 4m? 4m 위에까지 날라서 네. 올라가가지고 네. 새처럼 자는 거예요? 네. 신기하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어, 태종 씨 카메라에 있네 사진이. 네. 와, 여러분들 못 보시겠지만 저희 거의 뭐 비둘기 같네요. 그렇죠. 이 가벼운 놈들은 많이 날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나무 위에 기둥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위에서 거기서 자요. 자고. 여러분들 진짜 재밌네. 재밌어요. 네, 와, 정말 특이하네요. 키워보면은 재밌는 점이 많아요. 또 좀 재밌는 거 좀 소개해 주십시오. 특별한 저 오흥리에 닭 키우는 법.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흥리에 닭을 키우면서 집을 이번에 또 막사를 또 지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많이 키워라 그래서 많이 키워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났는데 아마 내년 봄쯤에는 좀 많이 들어가도 될 거예요. 막사가 이제 지어진 거의 네 동이나 지어놨고 또 이제 짓는 허가는 났는데 가축이 들어갈 수 있는 허가는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 내고 있는 중인데 아마 조만간 나올 거예요. 네. 그러게 되면은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인용해서 많이 한번 키워봐야죠. 네. 그러면은 우리 식구들한테 아마 어느 정도 보급을 할 수 있는 양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현재 그 달걀 지금 보급되고 있나요? 예, 지금 어제도 여기 갔다 줘가지고 오늘 아마 판매를 할 거예요. 근데 수요가 딸려서 이게 줄 서지 않으면 다 팔려버려요. 정말 귀한 달걀인데. 네, 지금은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이달 말쯤이나 11월 달 중순쯤 되면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달걀도 유통 기간이 있나요? 기한이? 보통 보기에는 그런 것이 유통 기간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 오래 놔주질 안 해서. 근데 이게 법적으로나 이런 건 산란한 날부터 30일 한 달.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화를 시키기까지는 20일 전에만 하면 다 돼요. 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싱싱하다. 한 달 안에 유통하면 되는 거네요. 날 달걀로. 근데 유기농 날 달걀과 그렇지 않은 일반 날 달걀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봐서는 모르죠. 아. 아, 그거 제가 실험해 보는 거 알려 드릴게요. 딱 깨잖아요. 후라이팬에 예. 딱 놓으면 노른자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요. 유기농이? 아, 둘 다. 둘 다. 예. 근데 거기다가 이쑤시개 하나를 딱 꽂아 보세요. 예. 이 유기농으로 키운 거는 이쑤시개 그냥 꽂혀서 서 있어요. 근데 일반 달걀은 팍 퍼져서 흐물흐물해서 툭 터져 가지고 이 흐물에 물풍선 터지듯 딱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이쑤시개를 10개를 꽂아도 다 유기농 달걀에는 이 방사에서 키운 거에는 다 꽂혀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게 힘이죠. 이제 생명력이 그만큼 딱 그 노른자가 탄탄하고 생명이 노른자에 있는 거죠. 생 노른자와 흰자 사이에 신운이 있거든요. 신운이 그게 이제 병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생 달걀을 먹을 때 컵에다 딱 깨면은 노른자고 그러니까 흰자가 딱 같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보면은 양 옆에 하얀 점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 젓가락을 가지고 딱 잡아서 띄면은 떨어져요. 아 노른자가요? 아니 하얀 게. 하얀 게. 네. 그게 뭐냐라면은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아마 뼈가 되는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드러내고 먹은 거 좋아요. 안 그러면은 그 입에 들어가면은 좀 그 딱딱해요. 아 그렇구나. 네. 이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차이에 그게 좀 차이가 나요. 예, 고기 부분이 이제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를 조금 보관을 잘 해서 그거 조금 깨보면 거기가 이미 수정이 돼서 병아리가 되는 과정이 나온 게 가끔 있어요. 아, 근데 태종 씨는 달걀 박사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병아리 키웠어요. 아, 그렇구나. 네. 태종 씨는 하루에 달걀 삶은 달걀 몇 개 먹습니까? 지금은 한 개도 못 먹죠. 지금 목표는 매일 이렇게 달걀을 한 6개 정도는 먹는 걸로 지금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유기농 달걀에 해당되고 이제 다른 달걀들은 정말 생명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높아진다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거의 너무 뭐 공장식으로 키운 달걀들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이영재님, 그 회장님께서 하루에 달걀 삶은 달걀 6개씩 먹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네, 그런 말씀 많이 했죠. 아, 근데 그게 나도 닭을 키우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됐다. 왜 그러세요? 먹는 게 많이 먹으면 하루에 뭐 한 3알? 3개? 네, 3알 정도 먹으면 내가 먹어본 결과는 좋아요. 아, 확실히 좋아요. 아침에는 그거 3알 먹고 굴, 벌꿀 한 숟가락 먹고. 근데 삶은 달걀을 먹습니까? 아니면 날 달걀을 먹습니까? 그냥 날걀을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삶은 달걀을 먹어보니까 나는 소화가 잘 안 돼요. 네, 저도. 아~ 네. 소화가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반대로 생각되기 쉬운데 그렇죠. 날 달걀은 조금 소화가 안 되고. 날걀을 먹을 때 분명히 입에 넣고 이거를 그냥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통째. 근데 분명히 이 입에서 굴려서 그걸 완전히 깨서. 회장님께서도 날달걀도 먹으라고 했나요? 아니, 날달걀을 더 추천해 주셨어요. 아~ 회장님께서는 몇 알을 개를 먹습니까? 날달걀 아주 이 세미하게 뚫어가지고 그걸 애들 젖 먹는 것처럼 빨아서 자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알을 내놓으면은 이게 잡수신 건지 안 잡수신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세미한 군역을 내서 빨아 자셨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만큼 빠는데 애들이 점 빠는 것처럼 힘이 생기는 입에서 그 입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잡았어요. 그랬구나. 우선 이게 우리 상식하고 다른 게요. 이 단백질은 날거로 먹을 때 제일 소화가 잘 됩니다. 회도 그렇고 달걀도 그렇고. 그래서 날 달걀이 제일 좋은데 이제 위생상 잘 못 먹. 이제 반숙해서 먹는 정도가 있는데 실제는 이제 저희가 기르는 거는 겉에를 정말 잘 닦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먹으면 이게 제가 먹어봤는데 맛이 달라요. 아. 그러니까 일반 시중의 달걀은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렇죠. 굉장히 이게 좀 역한 느낌 비린내 같은 게 나요. 근데 이거 우리가 키운 달걀은 엄청 고소합니다. 고소하죠. 날 달걀에서 비린내도 안 난다고요? 네, 비린내가 안 나요. 이 노른자 부분이 특히 굉장히 이것도 확인해 보시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가 유기농을 지켜가면서 뭔가 실천을 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따라주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해봐라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구나. 네. 아니 저도 달걀을 먹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삶은 달걀 먹으려고 하는데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맨날 애 엄마랑 싸우는데 그냥 날 달걀 먹는 게 낫네요. 네, 훨씬 좋습니다. 훨씬 그렇구나. 좋죠. 그러면 속도 굉장히 편하고 싸울 이유도 없고 삶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날개를 자실 때 좀 비리고 뭐 비유가 안 맞으면은 그렇지만 먹는데 지장만 없으면 날 자신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컵에다 깨가지고 거기다가 뭐 참기름이나 이런 걸 타서 이렇게 드셔도 그래도 되고요.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단은 한번 그 이쑤시개 한번 꽂아보고요. 예. 확인한 다음에 그걸 먹어야지. 그거 시중에서 하나 사가지고 오늘에도 뭐 이따가 한번 당장 시험해보면 재밌다.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근데 유기농 달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일반 달걀은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냥 적어야 되는 거죠.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달걀이 사람 위주로 키우는 게 뭐냐면 닭을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왜? 달걀을 주스러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날면 또르르 굴러서 딱 모이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닭을 못 움직이게 해놓고 거기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모이만 먹고 알만 낳게 만든 이제 기계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람 위주로 기르다 보니까 사람한테 맞추고 닭은 기형이 돼가고. 근데 그 내용들이 결국은 실제 그 부작용을 다 사람 몸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구원파사 제가 이제 가면서 이제 좀 본 특징이 노하우가 뭐냐면 이 사람이 고생하는 농법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맞추지 않고 닭이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해요. 닭을 일일이 계란 주스로 다녀야 되고 이렇게 공장화가 전혀 잘 안 되는 거고 사료도 직접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이 구원파에서 하는 농사의 가장 특징. 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근데 아까 고생 많이 한다. 막 이런 거죠. 예, 이형님께서 달걀은 다 유정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들이 무정란은 안 났습니까? 무정란은 날 수가 없죠. 왜 날 수가 없죠? 장닭이 있기 때문에. 아. 장닭이 그만 안 놔둡니다. 장닭이 계속 하루에 한두 번은 눌러줍니다. 이놈이 힘이 좋네. 그렇죠. 닭이 엄청 힘이 좋죠. 그러니까 이놈이 장닭이 없으면 무정란이 나올 그렇죠. 수 있지만 장닭 이놈들이 있으니까 아 무정란이 없다. 장닭 하나에 보통 한 15마리, 10마리, 20마리까지는 거느리고 되었네. 그러면 그 그렇구나. 그룹별로 따로 나눠줍니까? 장닭 아니 그냥 놔둬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그렇게 아 그러면 룰이 생기. 얘는 내 휘하에 있는 암탉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그러냐라면은 얘들 노는 걸 보면은 서로의 어떤 그 경계를 합니다. 아. 네. 저놈이 이쪽으로 오면은 막 쫓아가서 멀리 쫓아버리고 이런 그 그 안에서도 그룹이 있군요. 그렇죠. 네. 장닭끼리도 싸움합니까? 하죠. 아 어떻게 싸웁니까? 싸움 많이 하죠. 싸움 많이 해요. 그 닭 싸움은 장닭이 많으면 막 굉장해요. 오, 그 가끔 구경도 먹다가도 하시겠네요. 먹다가도 막 쫓아가 쫓아버리고, 예, 네, 그런 게 많아요. 재밌는 질문인데요.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닭 키우시는 입장에서 그거는 나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겠죠. 우리 똑똑한 태종 씨는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닭을 먼저 창조를 하셨죠. 닭? 네. 달걀이 아니라? 네. 아.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각종 나는 새와 달걀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다 이미 장성한 이렇게 성장한 것들을 다 만들으셨으니까 뭐 그 답은 좀 간단합니다. 아 명쾌하네. 그렇지. 네. 그러면 이 좋은 달걀과 좋은 닭고기를 이렇게 잘 고르는 법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글쎄요, 그게 육안으로 봐서는 고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키우는 방법을 가서 보면은 그게 이제 윤곽이 잡히겠죠. 사는 사람은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러네. 닭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키우시던 닭이. 그러면 그 닭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개를 삶아주기도 하고 또 이제 너무 이제 그 양이 많을 때는 네. 뭐 퇴비에다가다 넣기도 하고. 아, 그거를 이렇게 네. 닭고기로 팔지는 않네요. 아, 유통을 한다거나. 네. 아. 그러니까 이방인들 같으면은 그거를 고기화해서 팔 수도 있겠죠. 예, 예.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합니다. 아. 죽은 닭은 지가 죽은 닭은 그냥 그렇죠. 개고기로 준다든지. 예. 예. 그거는 아. 우리하고는 허용이 안 되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닭고기 유통은 살아있는 닭을 잡아서 그렇죠. 유통하는 거네요. 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키운 닭을 뭐 그때그때 판매한 일은 없었어요. 회장님께서 그거를 보관해 놨다가 어떤 그 유사시에 그 이제 내서 쓰고 그렇게 했죠. 수양회 때나 뭐 이런 어떤 전시회 때나 이렇게 해서 쓰고 그러셨지 하나하나 팔지는 못했어요. 옥내에서 키우는 닭은 굉장히 야생닭 그래서 그런 개념이네요. 예, 봐도 되죠. 그럼 보통 이렇게 시골에 있는 시골이라든지 전원 또 교회 쪽에 있는 음식점에서 토종닭 팝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산속에서 조그만한 우리 만들어 놓고 그 고기를 닭백숙에서 주고 하는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건 좋죠. 그런 거는 괜찮습니까? 네, 그런 건 괜찮겠죠. 먹는 것이 뭐냐가 문제야. 그 사료를 또 유기농 아닌 걸 줄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요즘 보면은 자기 집에서 이렇게 키워서 먹겠다는 사람들은 방앗간에 가면은 청치라는 쌀이 나옵니다. 예. 쌀을 찍으면서 방앗에서 골라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와요. 그럼 그 청치를 사가지고 먹이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그거를 닭을 유기농이라고 잡아먹는 거죠. 네, 쌀이 또 유기농이 아니죠. 냉장에 따져보면 그거는 농약치고 하는 그 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유기농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이게 한번 처음 시작이 힘든데 유기농으로 사료를 먹이면 그 나오는 똥까지도 유기농이 돼서 그걸 다시 농산물에 재사용해서 좋은 유기농 비료가 되고 이 순환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전체적인 게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 형제님께서 달걀을 키우면서 달걀이란다 닭을 키우면서 이놈들한테 좀 배울 점 같은 건 없습니까? 글쎄요, 뭐 배울 점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게으려지지 않는 거,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이 애들을 같이 가축을 키우다 보면은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꼭 시간 되면 먹이 줘야 되고 또 뭐가 와서 해코지를 하면 그런 걸 다 방지를 해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나는 나이가 지금 73인데도 아침에 한 4시면 일어납니다. 4시면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회장님이 옛날부터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딴 사람들은 그거를 실천을 안 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거를 실천을 못 했거든요. 안 했거든요. 근데 한 4년, 한 5년 전부터 그 회장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신 말씀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거기서 굴르고 완전히 몸을 푼 다음에 일어나라. 그런 말씀을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진짜 해보니까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딱 침대에서 자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굴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5번 이쪽으로 5번 이렇게 해서 굴르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러다 보면 보통 한 2, 3분? 한 5분 이상 걸려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네크리 시작한 거죠. 그럼 또 네크리 하면서 또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면은 아주 네크리도 잘 되고 몸도 잘 풀리고 해요.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면 물구나무도 쓰고. 근데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운동 기구를 가지고 하거나 어떤 장소에 가서 하려면 운동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시 편하게 자기 집에도 좋고 화장실도 좋고 공간만 있으면은 거기서 하는 게 진짜 운동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나도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쭉 해보니까 몇 년 해보니까 아주 지금도 나는 이 근육이 아주 좋아요. 남들이 보면 바짝 말라가고 볼품없고 그냥 그러는데 딱 벗고 보면은 남들이 달라요. 제가 직접 봤어요. 내가 접대 그 검찰청에 갑자기 끌려갔었잖아요. 예. 그 차 때문에 내 차가 여기 포타 트럭이 하나 내 앞으로 돼 있는 거 있어요. 검수원에. 근데 이게 매실 따러 갔었죠. 매실 따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네 차니까 네가 타고 갔지 않냐. 아, 안 가셨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밤에 새벽에 와가지고 붙들어 간 거예요. 긴급 체포 되셨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거기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다 했죠. 나는 안 갔다. 그러니까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여기가 7시 와서 체포에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9시 되더라고요. 9시서부터 조사해가지고 그날에 공개롭게도 일요일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한 5시까지 했나? 그러면서 이제 또 짜장면도 시켜주고 그래서 먹고 그랬는데 이 얘기도 아주 부드럽게 하고 잘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갑다라고 그냥 아주 이제 자유롭게 했어요. 그럼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당신들하고 지금 몇 시간을 했는데 내 몸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거기서 물구나무도 쓰고 발차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영감님 영감님 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그러더라. 아니라고 나는 아침마다 이걸 한다 그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겠네. 그래갖고 이제 한 5시부터 이제 또 점심을 먹고 또 이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 지금까지 나하고 이 얘기한 거를 못 믿으면 나 앞으로 이 얘기 안 할란다. 내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들이 뭐라고는 밥을 먹여놓고 이제 밥값 해야 되죠.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쪽에 앉아있는 그 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좀 부락부락하게 생겼어. 그 사람한테 어이 이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뭐 지들 해봐야죠 그러면서 나오더니 이제 딱 네 사람이서 옆에서 딱 이제 앉아갖고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나는 얘기할 거 없다. 당신들 지금까지 내하고 이 얘기도 내 말을 못 믿으면 나 이 얘기 안 한다. 그랬더니 11시 되니까 딱 수갑 채워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거기는 검찰청하고 구치소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렇게 자가용을 태워갖고 또 뺑 돌아서 가니까 밖에 나오면 수갑을 무조건 채워요. 아. 그래갖고 차를 태워다 구치소에 갖다 넣고 수갑을 풀어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대기소로 또 불러 올라간 거예요. 아. 그 대기소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그 차를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해서 구했냐. 그래서 명예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보고 하라 해서 남행위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이제 철저히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3시까지 이제 그걸 이제 맞춰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는 걸 증명이 됐어요. 3시 되니까 올라가서 올라갔더니 검사가 아이고 영감님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안 주무시고 그냥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하룻밤 재워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차비가 있습니까? 그러고 묻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은 차비는 무슨 차비냐. 7시 당신들이 차 태워갖고 왔으면 태워다 줘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네. 왜 차비는 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영암이 지금 영암이 보다시피 여기가 지금 사람이 없어서 엄청 바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터미널까지 자가용으로 모시고 터미널에서 안성까지 가는 차비를 드릴 테니까 좀 편의를 봐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아, 그러면 안성 터미널에서 집에 가는 택시비는 줘야죠. 만 원을 받았는데 와. 그거 안성까지 7천 원이요. 참 택시비 안 좋네. 7천 원. 그래갖고 이제 3천 원 남는 거 갖고 이제 택시 타고 이제 나 좀 돈 좀 부태갖고 왔지. 야, 차비를 다 안 주네요, 태종 씨. 에, 법적으로는 버스비만. 아, 버스비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그 무혐의가 나오셨어요. 혐의가 전혀 없는 거는 그렇지. 이제 실제로는 구치소까지 살았기 때문에 예,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아. 나중에 나는 이제 그거를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그 대화도 있었고 이런 걸 생각해서 그런 걸 아주 안 했죠. 예.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파들이 다 이렇게 마음씨가 좋으죠. 아니 또 한참 또 한 1개월이나 20일 정도 지나갔는데 예. 갑자기 또 검찰이 닥쳤어. 집에 7시에. 예. 그래갖고는 이제는 집 수색 영장을 갖고 온 거예요. 아. 그래갖고 내가 자고 있는 침대 밑에까지 다 들여다보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갖고 너 다 봐라 라고는 이제 앉혀갖고 앉아서 이제 이 얘기를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응? 지금 당신들 생각해봐라. 유병호라는 사람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시대의 애국자다. 응? 이만큼 응?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응? 계속 특허 내고 금메달 표창 받고 한 거 다 알지 않냐. 자기들도 안다. 이거야. 그렇지만은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다 그래갖고 서로 이 얘기도 한 거의 한 40분 하고 차도 한 잔 끓여 먹이고 오려고 보냈는데 아주 뭐 대단하죠. 예, 다시 닭 키우는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렇습니다. 이 닭 키우는데 힘들지는 않나요? 아까 많이 힘드시다고 하는데 몇 분이 키우시나요? 힘이 든다고 생각하면은 힘이 들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옛날부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를 하고 놀까? 아니, 일을 하면서도 논다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운동하고 하면은 딱 1시간이 걸려요. 그럼 1시간이 걸리면은 1시간 이제 딱 샤워하고 나와서 딱 앉으면서 요즘 그 팬 녹차가 있어요. 팬 녹차 입에 딱 하나 넣고 한 2시간쯤 이 성경 보시는 네, 책 보고 있어도 아주 맑은 정신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놈들은 언제 문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시 되면은 약간 이제 뭐 좀 먹고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먹이 주는 거예요. 문 열어주고. 네. 그럼 하루 종일 그렇게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별로. 아니 이제 요즘은 이제 닭을 그 사료를 만들어 먹이니까 산에 밤이 많이 떨어져요. 예. 밤이. 그래서 밤을 많이 주웠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료를 갈 때 이 밤하고 같이 갈아놓으면 아주 좋은 사료가 됩니다. 밤 안에 있는 벌레도 다 먹기 되니까. 뭐, 벌레 엄청 좋아하지. 아주 좋아요 사료가. 모든 원칙이 비슷한 것 같아요. 소똥 얘기가 닭똥이랑 연결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주도 얘기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왔잖아요. 그 얘기 중에 또 제 오흥리에서 닭 키우는 얘기가 또 연결되는 것처럼 이게 다른 얘기가 안 들려요. 닭 얘기지만 소 얘기랑 비슷하고 돼지 얘기랑 비슷하고 그리고 저희가 키우는 작물들 녹차 얘기랑 비슷한 것처럼 이게 하나의 원리라는 게 결국 생명에 대한 건데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사건 이전에 저도 조금 잊어버린 시간들이 길었고 왜 이렇게 고생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들을 이게 잃어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기억이 나는데 잃어버리기가 쉬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 모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출애굽기를 보니까 참 실감이 나요. 예, 우리가 지금 겪어가는 이 모든 사건이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렵게 가는 이런 일들이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찌 그렇게 거의 닮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내가 출애굽기를 많이 봅니다. 밤마다 많이 보는데 볼 때마다 생소하고 볼 때마다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왔구나 하는 그것들이 아주 새삼스럽고 참 감회가 깊어요. 네. 네. 태종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세월이 가면서 배워가는 게요. 참 진리는 단순하구나. 그런데 실천하면서 사는 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 삶의 방식은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움직여라. 이게 혈액을 이렇게 피의 원리 딱처럼 그거를 잔꾀를 부리는 순간 이렇게 방향이 틀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원파로 사는 동안 이런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굳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이렇게 의무이고 어떤 숙명 같은 거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평생 이렇게 잔꾀 안 부리고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움직이는 이 훈련만이 바로 그겁니다. 네, 그게 이제 건강의 비결이고 네. 그 다음에 내 인격을 이렇게 소양하는 그 비법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형제님, 이 귀한 닭과 달걀인데 한번 이 구원파 식구들 말고라도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직접 소개를 한다면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글쎄요, 뭐 소개를 한다면은 자기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잘 알아보고 예. 예, 고기도 사자시고 먹는 것을 우선해야 자기 건강이 지켜진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닭고기를 사 먹는 것도 참 잘 주시해 봐야 되고 예, 어떻게 키우는가를 보고 그래야 되지.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걱정하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하자 하는 그 말씀들을 조금이라도 좀 본받아 가면서 실천을 했으면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80년대 유기농 유기농을 그때부터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때 시작을 해서 했으면 지금 뭐 엄청 빨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회장님께서 그때부터 유기농 유기농 계속 하시고 했는데 이 옆에서 일한 사람들이 서포트가 없는 거예요. 안 해준 거여서 회장님만 계속 말씀만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예? 회장님께서는 엄청난 양도 많이 구입을 해놓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난리통에 여태까지 쓰고도 지금도 남아서 있잖아요. 유기농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거를 이해를 하고 뭔가를 옆에서 서포트를 해서 했으면은 진짜 엄청난 발전을 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런데도 노는 밭들이 많아요. 옥리에. 진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서 하면은 잘 살 수 있어요. 회장님 지금까지 맨 위에 맨 꼭대기 집만 사고 맨 꼭대기 땅만 살아. 그런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애가 그 이방인들이 살면은 계속 오염이 되니까 개를 꼭대기 거 살아. 그러한 이유를 내가 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태종 씨가 마지막으로 오흥리 달걀 좀 소개해 주십시오. 구원파가 만든 달걀,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 같아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고 아무도 꾀를 부리지 않고 만든 달걀이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 아닐까 생각되네. 달걀 모양이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둥굽니다. 닭이 알을 낳은 뒤 그 알이 무한정 너무 멀리 굴러가지 않도록, 즉 사람이 알을 쉽게 수거할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유정란과 무정란도 상관없이 달걀로 만들어집니다. 즉 병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알로도 인간이 먹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을 두신 것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신 것인데요. 그만큼 하나님이 충분히 법칙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사람은 더 욕심을 내서 닭을 가슴만 무리하게 키우기도 하고 닭장에 조명을 둬서 밤을 없애버리는 등 더 많이 수확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으로 먹거리들이 문제가 됐는데요. 달걀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말이 그래서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건강한 달걀을 생산하고 먹습니다. 하루에 3개씩, 10개씩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먹을 때마다 인간을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